하늘에 별들이 흘러간다. 은하 고개 들어 내 눈을 받아. 서로 사랑했지.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단다. 은하 은하 흘러가더라도 은한 너만은 못 잊을 거야. 나의 손을 잡아다오. 언제나 정답했던 은하 안녕. 언제나 정답했던